코리아 포커스 3분 논평입니다. 2014 호국 훈련이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남코리아 군과 미군의 연합 작전으로 실시됐습니다. 합동참모부는 올해 호국훈련은 전군의 최고도 군사대비태세 확립의 목적을 두고 국지도발과 전면전 상황에 대비한 지해공 합동훈련 위주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논평하겠습니다. 첫째, 호국훈련은 북의 도발을 대비해 전군 차원의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면서도 사상 최대 규모의 미남연합작전으로 실시되는 북침전쟁연습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미남연합 공중강습 훈련을 시행하여 적지 침투 능력을 배양하고 적 침투를 가정한 탐색 경멸 작전으로 대침투 대응 능력을 극대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지난 시기 1996년 7만에서 8만여 명이 참여했던 것과 달리 4배 이상인 육해 공군 및 해병대 등 33만여 명의 사상 최대 군병력이 투입됐습니다. 기동장비 2만 3천여 대, 함정 60여 척, 각종 비행기들이 동원되어 전방군단 작전계획 시행훈련, 기계화 보병사단 쌍방훈련, 서북도서 방어훈련, 해상해안 침투훈련, 합동상륙훈련, 합동방공 전구탄도탄 훈련 등이 실시됐습니다. 또 공군작전사령부와 주남미 7공군사령부가 11월 14일부터 22일까지 미남연합작전을 위한 2014 2차 맥스썬더 훈련을 군산기지에서 실시 중이며 항공기 97대가 참가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둘째, 호국훈련은 북침 선제 핵타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맥스썬더 훈련과 함께 미남연합작전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파탄시키는 전쟁연습입니다. 2010년 호국훈련 당시 훈련 개시 다음 날인 11월 23일 북은 북측 영해에 포사격이 이루어질 경우 즉각적인 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경고 전통문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를 무시한 채 연평도에서 4시간 동안 K-9 자주포 등 11종의 장비로 3,600여 발의 포를 사격해 북이 대응포격으로 170여 발을 발사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훈련을 시작한 지난 10일에는 서해해상과 군사분계선에서 북의 정상적인 순찰활동을 하는 함선과 군인들의 먼저 총포사격을 가하는 등 군사도발을 감행했지만 북은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북 고위급 대표단의 파격 방문으로 온 결해가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가 터질 것을 기대했음에도 남 당국은 북의 엄중 경고를 무시하고 탈북단체의 수차례에 걸친 대북비라 살포 행위 도발을 아무런 제재 없이 묵인해 북을 자극하고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무산시켰습니다. 또 호국훈련과 맥스썬더 훈련을 같은 시기에 병행해 코리아 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결과적으로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북비라 살포를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북이 조준격파로 기구소멸 전투를 진행시킨 상황에서 또 엄청난 양의 포탄을 쏟아붓는 대규모의 호국훈련을 통해 벌이는 미남연합작전의 북침전쟁연습은 코리아 반도의 군사적 초긴장 상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북이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파격적으로 고위급 대표단을 방남시키고 2차 고위급 접촉까지 합의한 것은 북 나름대로 북남 관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른바 박근혜 정권은 대북비라 살포에 이어 호국훈련까지 사상 최대로 강행함으로써 남북관계를 파탄시키며 그 결과 코리아 반도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극히 위태로운 상황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박근혜 정권은 당장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간 대북비라 살포와 위험천만한 북침전쟁연습인 호국훈련을 중단하고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성사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시대착오적인 5.24 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합니다. 화가 복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코리아 반도의 전쟁 기운이 급고조되는 지금이야말로 이른바 박근혜 정권이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어젖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품고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 방북하듯이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의지를 품고 그 특사가 방북할 때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 기회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코리아 포커스 3분 논평이었습니다.